H UBS. 오늘 미술 한 입.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평소에 미술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혹시 좋아한다는 생각보다 심오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나진 않았나요? 지금 이 시간은 미술에 대한 지식을 쉽고 재밌게 한입 먹어보는 오늘 미술 한입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일들이 발생하고 매일매일이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미술처럼 추상적이고 심오한 것들을 멀리하고 쉽고 명확한 것들을 가까이 하게 됐죠. 하지만 심오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던 미술을 이야기로 쉽게 풀어낸다면 어떨까요? 누가 이 미술 작품을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게 된다면 하나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작품 속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오늘 미술 한 입을 통해 함께 알아봅시다. 우리가 먹어볼 여섯 번째 미술 작품은 달마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원조 케이팝 스타라고 할수 있는 겸재정선의 금강전도를 함께 먹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 우리나라의 그림을 준비해봤습니다. 중고등학교 미술 시간에 꾸벅꾸벅 졸았던 게 아니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이 작품을 접해봤을 텐데요. 생각보다 이 작품을 그린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그려졌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편입니다. 단순한 인물화처럼 보이는 그림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니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다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1636년, 조선의 통신사 사절단이 일본에 당도합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절단인 만큼 대단한 인물들이 이 사절단에 포함되었는데요. 수백 명에 달하는 수행원 가운데는 한 화가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김명국이었는데요. 사절단이 일본에 도착하자 일본의 학자와 문인들은 그의 집 앞에 줄을 서서 그림을 부탁했죠. 그와 동행했던 통신부사의 일지에 이야기가 적힐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김명국은 사실 조선에서 평이 그리 좋은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평민 출신의 품행이 단정치 못하고 항상 취해 있는 상태였기에 그림도 늘 취중에 그렸다고 합니다. 김명국의 호는 연못을 뜻하는 연담인데요. 사람들이 이것 대신 술에 취한 늙은이라는 뜻의 취옹, 또는 술에 미친 사람이라 하여 주광이라고 부를 정도였죠. 김명국과 같은 시기에 유명세를 떨친 이징이라는 화가는 김명국과 같은 평민 출신이었지만 기존 양반들처럼 보수적이고 고풍적인 화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명국은 달랐기에 조선보다 일본에서 훨씬 인기가 많았던 것이죠. 오늘 같이 먹어볼 작품인 달마도도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달마도는 달마를 주인공으로 한 인물화입니다. 부리부리한 눈매에 험상궂은 표정, 그리고 금방이라도 툭 튀어나올 것 같은 눈알과 매부리코 아래로 이어지는 덥수룩한 턱수염. 달마는 독특한 인상과 분위기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림, 인형 등으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마도의 주인공인 달마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달마는 인도 불교의 승려였다가 중국으로 넘어가 쿵후의 탄생지로 유명한 소림사에 자리 잡습니다. 실제로 역사가들은 쿵후가 달마대사의 수련법 중 하나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보기도 하죠. 달마대사는 약 9년간 소림사에 머물며 벽을 향해 앉아 참선 수행을 하는 면벽 수련을 했는데요. 수행 중 잠이 몰려오자 달마가 자신의 눈꺼풀을 뜯어버렸다는 설화가 있는데 이 때문에 그를 묘사하는 그림들에서 유독 눈이 부리부리하고 크게 그려진 겁니다. 달마는 경전을 달달 외는 것보다 스스로의 마음과 본성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어요. 그때의 마음을 부처의 마음이라고 칭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참선 수행을 중시했습니다. 이는 스스로를 돌아봐 깨달음의 경지에 다다르는 선종불교의 기틀이 되었다고 하죠. 또한 그의 제자들은 참선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달마를 그리는 것을 수행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예로부터 그림 속 달마의 표정이 무섭다는 사람들이 많아 달마도는 귀신과 불행을 쫓는 부적으로 사용되곤 했는데요. 사실 제자들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자신의 본심을 고민하는 표정을 보면서 숭고한 깨달음을 얻는다고 합니다. 달마도의 또 다른 특징은 대부분 색이 없다는 것과 종이 대부분이 여백이라는 건데요. 먹으로 그린 흐린 듯 굵은 선 사이로 달마의 모습을 비치게 그려 달마의 정신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여백 또한 그것의 연장선으로 단순 빈 공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깨달음을 표현하려는 시도죠. 달마도는 사실 정말 많은 화가들에 의해 그려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김명국 화가의 작품입니다. 그의 화풍은 굳세고 거친 붓질이 특징인데요. 이는 그가 술을 마셔야만 그림을 그렸기 때문일 겁니다. 김명국이 알맞게 취했을 때는 묘사가 매우 섬세한데요. 과하게 취했을 때는 당나귀 위에 앞뒷다리 움직임이 어색하게 그려진다든가 배경도 아무렇게나 그리는 바람에 여백의 미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처럼 술은 김명국에게 창작의 촉매제가 되기도 했지만 역효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명국처럼 최소한의 절제된 선만으로 수정 또는 덧칠 없이 그리는 것을 간필법이라고 하는데요. 달마의 고민을 드러내는 표정과 덧댐없는 선으로 표현된 순고한 깨달음, 그리고 달마 위로 펼쳐진 여백을 통해 달마의 사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그림은 당시 불교가 왕성했던 일본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죠. 양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시 화단의 흐름을 거스르는 개성을 지녔다는 이유로 조국에서는 실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간필법의 천재, 화가 김명국. 결국 조국이 아닌 낯선 땅 일본에 도착해서야 그의 절묘한 작품들을 알아봐주고 열광하는 이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현대에 이르러서는 자신만의 개성으로 조선 회화의 역사에서도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가 남긴 달마도는 한중일 여러 나라의 달마 그림 중에서도 단연 최고로 평가되고 있죠. 손이 움직이는 대로, 붓이 가는 대로 아무 거리낌 없이 북북 그어내린 몇 가닥의 선을 통해 달마의 내면 세계를 오롯이 담았다고 평가되는 김명국의 달마도. 그래서 일본인들은 김명국의 일필휘지를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달마와 함께 수행했다고 느낀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시나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미술 먹거리를 준비해 돌아올게요. 이상으로 오늘의 큐레이터 김준영, 디렉터 최연아, 엔지니어 윤세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